아, 네. 반갑습니다. 아하하. 예. 야, 목소리 너무 까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쉬어가지고요. 예. 멋있대요, 이제, 김제동 씨. 예. 귀여워요, 멋있어요. 결혼해요, 뭐. 뭐가 씨인 거죠. 아, 근데 김제동 씨는 예. 진짜 뭐, 이 어떤 연예인분들이 있으면은 대부분 남녀분들이 함께 좋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김제동 씨는 여자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남자분들도 너무 좋아해요. 애완용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 아니야, 아니야. 좋아, 진짜 좋아하는 예. 것 같아요. 자, 리플 달아주세요. 사연, 아름다운 음악강. 어, 오늘 건반 치신 여자분께서 지금, 예, 바뀌셨어요. 아, 남자분으로 바뀌었어요. 건장한 남자분으로. 한번 좀 비춰주시죠. 어우, 종아리에 털 봐요. 어우, 종아리에 털이. 어우, 아니, 왜 갑자기 바뀌었대? 자, 그래도 어쨌든. 야, 근데 음악은 네? 못지않게 너무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죠. 뭐가요? 완전히 다른데요. 아니, 그 여자분에서 왜. 아이고, 참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아이, 참. 자, 아이디가 어쩌다 백조라는 분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백조 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5개월간 월급도 못 받은 백조라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보니 이것저것 아끼는 중인데요. 전화요금 아끼기가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전화 거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건 알겠는데 주로 친구들과 통화하는 편이고요. 간혹 전화 좀 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만 잦으면 좀 미안해서요. 핸드폰 요금 줄일 수 있는 비법 좀 전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야. 아유, 예. 음악이 아름다웠어요. 예, 음악은 좋네요. 네, 그죠. 자, 첫 번째. 네. 리플. 소다쩡이라는 분입니다. 아이디가 소다쩡. 예. 뭔가 생각하게 하는. 취직을 하셔야죠. 물론 힘들겠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월급으로 그 많은 핸드폰 요금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회사 전화를 쓰라는 말씀. 전 회사 다니고 핸드폰 요금이 반으로 줄었답니다. 이렇게. 아, 남의 전화를 써라. 네. 이분 회사 알아내서 퇴직시켜야 됩니다. 그 공적으로 쓰라는 전화를 말이죠. 다음은 환경공학과라는 분이. 네. 환경공학과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핸드폰을 아주 오래된 모델로 바꾸세요. 전 핸드폰을 안 바꾼 지 5년하고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도색은 많이 벗겨졌고 액정은 생활기술로 인해 희미해졌고 분립의 한 구성원이던 부품은 없어지고 그 분립기가 떨어져 나가는 게 있잖아요. 네. 아주 핸드폰에서 쉰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많은 곳에서 핸드폰 꺼내기를 꺼리게 됩니다. 네. 또 배터리 하나로는 통화되기만으로도 하루를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통화를 오래 못하실 겁니다. 오래됐으니까. 이러면 핸드폰 사용이 적어질 겁니다. 아. 그렇지. 배터리 사용 시간이 되게 짧거든. 네. 통화되기만으로. 네. 그러니까 핸드폰 기종을 오래된 걸로 바꿔서 사람들 앞에서 꺼내기가 민망하게. 그럼 친구들도 이해할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네. 아이디가 왕따라는 분이. 네. 아이디가 왕따입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친구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잠수 탓이요. 또 반말로.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뭐 인생 선배인가 그분들하고 뭔가 같은. 네. 예. 약간 그 요즘 리플계의 반말족들이 약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아 씨라는 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세요. 친구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 말하고 오세요. 100점에 남는 게 체력인데. 뭘 그런 걸 걱정하세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 친구 내가 뛰어가서 핸드폰 없애서 예. 정말 말할 게 있으면 그 친구한테 가는 거죠. 저기 있잖아,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 값이 아까워. 그래, 이렇게 그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딱 생각해보니까 어머 전달 못한 얘기가 있네. 또 가는 거지. 또 가고. 네. 아니 네가 요즘 정말 명란젓 코난이라는 거야. 뭡니까 명란젓 코난은 뭘 의미하는 거야? 몰라요. 네. 좋아하는 음식이 명란젓이고 네. 좋아하는 만화가 코난이고 그럴 거예요. 예? 아 명탐정 코난을 패러디해서 명란젓 코난. 명란젓 코난. 야 지난주에 장클로드 분당하고 다를 바 없는 분이네요. 지난주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뭐 나왔었죠? 장클로드 분당. 예. 네. 그다음에 뭐 하셨죠? 아이디가 안 졸리냐 졸리라는 네. 분이었는데. 그걸 아이디가. 우리가 얘기하면서 뭐 많이 했죠. 소피 말이 없어. 뭐. 네, 그다음에 그쪽에서 레오. 관객이 한번 장클로드 분당. 그다음에 네. 윤도인 씨가 뭐 했죠? 저요. 안탄 안토니오 반만데라스. 안토니오 반만데라스. 레오나르도 디차폴라. 네. 레오나르도 디차폴라. 브룩 실패. 네, 브룩 실패. 저번 주에 제가 하나 못했던 게 오드리 델번 이런 거. 이런 거 말이죠. 오드리 델번 이런 거. 어들이 될 뻔이야. 아 좋은 거죠. 네, 장클로드 분당 하여튼 그분 네. 집에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란젓 코난. 네. 약하죠. 그러니까 약하다. 분당하고 친하게 지내면 될 거 그러니까. 편지를 하세요. 시간 걸려서 싫으시면 이메일 보내세요. 아 컴퓨터가 없으시면 도서관 가서 하세요. 무료입니다. 아 이게 웃자고 올린 글이지만 이게 네. 그 이분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이게 핸드폰이 그 이 전화기가 생기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자꾸 편지 이런 걸 잊어버려가지고 네. 네. 편지 쓰면 되게 좋거든요. 저는 아직도 편지 많이 쓰는데. 그래요? 편지 많이 쓰세요? 네, 편지 씁니다. 또 편지 쓰는 게 또 정서적으로도 네.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기계에 너무 우리가 의존해 살다 보니까 기계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기계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딱딱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보다는 편지를 쓰라. 아, 그럼요. 편지 쓰고 뭐 찾아가는 것도 괜찮고 아까처럼 그럼요 네, 힘들지만 얼굴, 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 편지 씁시다. 그럴까요? 하루에 한 통씩 옛날에 그 마니또 이런 거 그러면은 저희 뭐 편지 써가지고 다음 주에 러브리트 나와서 공개해 주세요. 저한테 아 윤도현 씨한테 편지 네. 쓴 거요? 저도 한 통 쓸게요. 한 통화 쓴다고요? 아, 한 통 입에 뱉네 이게 네, 한 통 쓸게요 제가 네. 그럼 되잖아요. 네? 아, 나 편지 정말 자신 없는데 네. 편지 평상시 많이 쓰신다면서 네? 많이 쓰신다며. 아, 그 여자한테는. 아, 여자한테는. 아우, 여자한테는 제가 다 필요죠. 이거 문장. 그렇게 어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솔로네요. 안타깝습니다.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시고요, 편지. 네. 편지는 잘 쓰는데 편지 항상 사진을 동봉해가지고. 그게... 그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편지 씁시다, 우리. 예. 네. 자,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